긴급 뉴스 전해드립니다. 바뀐 FM 영화음악 시차에 어려움을 겪던 김모 씨가 지난 새벽 4시경 라디오 청취 후 찬물에 세수를 하던 중 결국 시차 적응에 실패해 그만 코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영입니다. 놀라셨어요? 김모 씨의 사연. 정말 뉴스감인데요. 청취자 김동수 씨. 추신으로 상품 중에 영양제는 없는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왜 없겠어요? 영양제 보내드립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 중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욕탕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따라 불렀죠? 프린스의 키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민철호 씨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코피 쏟으신 김동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 영양제 마음에 드셨어요? 김동수 씨가 원하는 영양제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음악이 영양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조진영 씨도 참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그냥 푹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3시인 거예요.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어찌 안 듣고 다시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00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고요. 우편 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은 잘 아시죠?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도 있는 거 아시죠? FM 영화음악이 유니버셜사에서 제공하는 영화음악 모음집 시네마 파라디스 좋은 사연 보내시는 분들께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은하철도 999로 잘 알려진 마츠모토 레이지의 작품이죠. 천년여왕 중에서 띄워드릴 텐데요. 이 만화영화는 원래 42부작으로 되어 있지만요. 제가 지금 띄워드릴 곡은 1982년에 만들어진 극장판의 엔딩곡입니다. 실크로드의 음악으로 유명한 기타로가 곡을 만들었고요. 닐 세다카의 딸인 나라 세다카가 불렀어요. 박범진님 듣고 계세요? 천년여왕 중에서 엔젤 퀸. 영화 천년 여왕 중에서 엔젤 퀸 띄워드렸습니다. 고범석 씨, 그 모험의 세계, 꿈의 세계에 대한 사연을 언뜻 올려주셨는데요. 이 곡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내 일기장 속으로 들어온 영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오늘 한 시간 내내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어드릴 텐데요. 박창현 씨 듣고 계세요? 박창현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좀 이따가 박창현 씨의 일기장 저희가 펼쳐볼게요. 얼굴 빨개지시겠네? 아 참, 제가 언뜻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 가지고 무슨 얘기도 하셨어요. 안인경 씨 같은 경우는 언니 목소리 옛날보다 더 느끼해지셨어요 하셨는데 저 옛날도 느끼했어요. 어떡하죠? 더 느끼해졌으면 큰일 났고. 또 어떤 분은 예쁜 척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목이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쉬니까 이 쉰 거를 감추려고 좀 예쁜 척 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 예쁜 사람이 예쁜 척을 해야지 되는데 아닌 사람이 하니까 정말 예쁜 척처럼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죄송하고요. 감기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훈 씨 듣고 계세요? 영화 More Better Blues 중에서 한 곡 신청하셨죠? More Better Blues 띄워드립니다. 내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것은 국민학교 4학년인가? 당시 조숙하게 난 AFKN을 봤다. 사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AFKN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만화 영화를 틀어주는 시간대가 있었다. 당시 난 만화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었고 어느 날인가도 일찍 일어나 TV 앞으로 갔다. 그런데 해야 할 만화는 하지 않고 웬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린 마음에 마음이 상했지만 토라진 마음은 곧 그 환상적인 결혼식 장면에 빠져들고 있었다. 나와 줄리 앤드루스는 그렇게 만났다. 나중에 그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우리 집에는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영화를 볼 방법이 없었고 난 한동안 비디오를 사자고 조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이 영화를 살포시 지워버렸다. 그러다가 내가 처음으로 졸업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1988년 초 나는 다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기억에서 사라진 듯 했던 그 영화를 학교에서 틀어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MBC에서 방영한 것을 녹화해서 재방송으로. 난 그제서야 다시 이 영화를 기억해냈고 다시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화가 되어버렸다. 사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당시 우리 아버지 직업은? 허허 벌판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관리 소장으로 가서 그 동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살만해질 때까지 계시다가 또다시 다른 허허 벌판에 아파트 단지로 부임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어릴 적 어머니 따라 시장 한번 가는 것도 꽤 머나먼 여정이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러던 중에 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포남 국민학교. 당신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다. 내 국민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집 식구와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 이들은 함께 강릉 시내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봤다. 지금은 극장 이름도 그 아버지 친구분 아들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짜장면을 원없이 먹었던 것과 이 영화가 기억이 난다. 애니. 내가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 당시 처음 보는 극장의 스크린 크기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충격이었다. 가끔 애니의 투모로우를 듣게 되면 아직도 그 극장의 스크린이 떠오른다. 참 어린애한테는 충격이긴 충격이었나 보다. 대학 때 나는 화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툭하면 술자리를 갖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다. 그 후배들과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미션이 감동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탐 크루즈의 연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 사실 이 영화 미션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첫 번째 영화니까. 가브리엘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총을 맞던 장면.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다가 내 우는 소리에 뛰어나와서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사내 자식이 영화 보면서 온다고 야단치시던 그 상황. 아직도 기억난다. 이 영화는 내게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바로 이 영화는 우리 집 비디오 구입 후 처음 보게 된 우리 집 극장 개봉 1호작이라는 것이다. 비디오를 살 때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두 편의 영화를 추천해 주었는데 홍금보의 콜라 깡통 대소동이란 영화와 이 미션이었다. 당시 난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 두 편의 추천작을 받는 순간 미션을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당시 영화를 보는 안목이 탁월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단지 홍금보 영화만 눈에 들어왔고 이걸 아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연장선상에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미션을 먼저 보게 된 것이다. 못생긴 과라니족이 나오는 첫 장면 보면서 역시 재미없는 영화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 가브리엘의 오보, 이 음악과 영화 전편에 깔리는 영화음악의 매력. 그래서 결국 홍금보는 비디오 가게로 돌아가고 가브리엘은 우리 집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대학생들 대부분이 첫사랑을 만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에서가 아닐까?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같은 동아리 동기였는데 참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참 착한 착하고 소심한 애였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 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다가 가을 MT 때 겨우 용기를 내서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냥 좋은 친구로 있자. 지금은 남자를 사귈 때가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래도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을 하고 혼자 뿌듯했던 적이 있었다. 아마도 이때도 영화를 꽤 많이 봤던 탓이리라. 그렇게 지내다가 나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로 갔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그 친구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었다. 제대할 때까지 계속 그 친구는 친한 친구로, 난 애인 승낙만 기다리는 상태로 만나게 됐었는데, 제대한 후 어느 날 그 친구가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고 싶다고 했고, 난 이제 제대도 했고 그 친구도 4학년 졸업반이니까 슬슬 사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날을 고백의 D-Day로 잡았다.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영화 속의 셰익스피어도 나도 말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지금 생각해도 아쉽다. 외쳐 가라사대 무간지옥에 떨어진 자는 결코 죽을 수 없으니 그곳에서 가장 큰 고초는 오래 사는 것이니라. 최근 가장 마음 아프게 본 영화 무간도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자막 내 가슴을 쓰리게 만들었던 대사였다. 사실 이 영화는 재미로 보고 싶었다. 나에게 있어 홍콩 영화는 환상적인 총격전으로 기억되고 있었기에 비오듯 총탄이 퍼붓는 가운데서도 유유히 악당들을 물리치는 주인공 이런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취업 경기는 더 나빠질 거라고 하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석사 과정도 내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지 못한 상황. 내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선택했던 영화마저 날 배신했다는 생각에 참으로 씁쓸하게 봤었던 그 영화. 하지만 지금은 참 잘 만들어진 내 인생의 영화 목록에 들어갈 만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 영화에는 한 사람도 나쁜 악당이군, 저놈은 죽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었다. 하다못해 유덕화에게 죽은 그 엑스트라 경찰까지 말이다.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 回伸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 내 인생의 영화, 오늘 박창현 씨의 일기장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요. 박창현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은 Sound of Music, Annie, Mission, Shakespeare in Love, 그리고 무간도였어요. 먼저 음악들 뭐 들으셨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Sound of Music 중에서 줄리 앤드루스가 직접 부른 The Sound of Music, 그리고 영화 Annie 중에서 에일린 퀸이 그 꼬마가 불렀죠? Tomorrow. 그리고 미션 중에서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스 오보 그리고 스테판 워벡이 영화 음악을 맡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 중에서는 The Last Substa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간도에서 채금이 부른 被遗忘的时光 흘러가버린 세월 띄워드렸습니다. 아, 한자로는 피유망적 시광이고요. 자, 박창현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쭉 들어보니까요. 이 영화를 봤던 그 당시에 저도 생각이 막 나네요. 특히 애니는요, 그 꼬마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얄밉게 느껴지는지, 꼬마가 너무 똑소리가 나고 너무 노래를 어른처럼 부르면 좀 정이 떨어지잖아요. 애니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고, 미션은요, 박창현 씨가 후배들이랑 미션 얘기를 하면 후배들이 톰 크루즈 연기 얘기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황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미션에 나왔던 음악들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있는 곡들을 검색을 하려고 인터넷에다가 미션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더니 영화 미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해가지고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이야기만 몇 페이지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억의 뒷자락으로 이렇게 밀어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박창현 씨의 일기장 훔쳐보셨는데, 박창현 씨가 영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의 영화에서는요, 지금처럼 박창현 씨처럼 어렸을 때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을 후벼판 대사 이야기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더 해주세요.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일기장 속으로 들어온 영화, 여러분 오늘 잘 보셨어요?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 Dreams 잘 들으셨어요? 유민경 씨, 사실 이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신규일 씨 듣고 계세요? 웬만하면요, 올해 가기 전에 약속 좀 지켜주세요. 리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 인드림스는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에서 나왔던 그 인드림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냥 정상적인 중소도시 한가한 마을에 사실은 구석구석에 마치 어떤 그 쓰레기더미가 흙을 파면 쓰레기더미가 나오듯이 감춰두었던 어떤 허위의식, 어떤 악,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아주 구더기가 기어나오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였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 인드림스가 깔렸기 때문에 그 역설적인 그 느낌이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창호 감독의 젊은 남자에서는 그 이정재를 표현하는데 바로 이 인드림스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고요. 잘 들으셨죠? 자, 윤서연 씨, 죄송합니다. 생활을 이렇게 바꿔서요, 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바뀔 수 있나 싶었는데 그게 언니로군요. 후후후. 남자 때문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올려보내셨네요, 윤서연 씨. 박소연 씨도 저는 다모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나 했는데 정형 시작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또다시 페인 생활이라니 하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생활을 바꾼 거, 일상의 리듬을 흩어지게 만든 거 죄송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죠. 좋은 시간이요. 기대해봅니다. 이수진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귀여운 반항아 중에서 르키의 뽀베리가 부르죠. 사라 베르키야모,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 귀여운 반항아 중에서 리키의 뽀베리가 부른 사라 백게 띠아모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띄워드렸습니다. 저의 FM 영화음악의 스태프들이요. 임재윤 프로듀서, 권영 음악작가, 그리고 황보나영 작가 이렇게 계시는데요. 황보나영 작가가 우리 FM 영화음악 시작하자마자 글쎄 감히 배낭을 메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행을요. 아, 꼭 저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대책 없이. 그래서 지금쯤 저기 강원도 어디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설악산 쪽에 벌써 단풍이 져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 오늘 좀 하루 사이에 산의 빛깔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무들이 보면요. 한창 그 짙은 초록일 때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붉게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차이가 눈에 확 띄지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른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아시죠? 꼭 그 노랫말 같아요. 그 시절에는 젊은 날에는 어제 오늘 또 내일도 늘 비슷할 것만 같죠. 그러다가 빛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가장 짧다는 거.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곧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 그거 생각하면 좀 슬퍼요. 하지만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인생은요, 달콤하거든요. 달콤한 인생 중에서 한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1959년도 영화죠. 라 돌체 비타 중에서 카리나 라니에리가 부르는 라 돌체 비타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Ed inseguo la nostalgia, se un amore devi scordare, non passare per questa via mai. Ma se ami la frenesia di una vita multicolore, tutto trovi solo se vieni qui. Questa strada sembra finta e dipinta da Renoir. C'è una fetta di Manhattan e una fetta di Boulevard. Quando è notte ha più voci, ha più luci di Broadway. Qui la luna sembra giada, dolce strada. Che si tiene per questa via è il più squallido che ci sia, e sì, qui si vende gloria e speranza, il successo qui puoi comprare, ma che prezzo dovrai pagare tu? Quanta gente disperata sta in vetrina nei caffè. C'è l'attrice sorpassata e un grassone che era re. Il gran sarto con l'amico sono pronti a sorseggiare una vita dolce e scialba fino all'alba. Rassomiglia a una quadriglia il via vai dei nostri eroi. Il semaforo sbadiglia sulla diva e il suo playboy. Ora arriva il paparazzo e li mitraglia con il flash sui giornali del mattino. Che casino tra il regista e